동화 한국어 버전 금지된 숲. 옛날 스코틀랜드의 셀커크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곳의 왕 어렉에는 자넷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어른 자넷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사랑했죠. 자넷은 아름다운 외모에 다정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배짱이 넘쳤으며 모험을 아주 좋아했죠. 셀커크 왕국의 외곽에는 카터하우라는 숲이 있었는데 자넷은 그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하루 종일 궁에만 앉아 게임이나 하고 드레스나 화장 얘기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넌 궁에 있어도 여기서 활쏘기나 가라테도 하고 뗏목도 타기도 하잖니.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숲에 못 들어가서 안달인 게야? 왜 숲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 숲도 우리 왕국의 영토잖아요, 안 그래요? 아비가 전부터 수백 번은 얘기했잖니. 그 숲은 마법에 걸린 곳이라고. 숲의 요정들이 그곳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못된 장난을 치는 걸로 유명해. 못된 장난이 어떤 건데요, 아버지? 그거야 모르지. 나도 안 가봤으니까. 그냥 헛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저 그 숲에서 정말 예쁜 새들을 봤어요. 그리고 풀밭에서 우아하게 뛰어노는 얼룩무늬 사슴들도 봤고요. 만약 못된 장난을 치는 요정이 있다면 동물이나 새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겠어요?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숲이라고요, 아버지. 제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왕국에서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3대째 아무도 없었다. 고집부지마 자넷. 그거야 그 숲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제발요, 아버지. 숲에 정말 가고 싶어요. 바보 같은 헛소문에 신경 쓰기 싫다고요. 언제까지나 저를 보호하실 순 없잖아요. 저도 이제 다 컸다고요. 알았다. 그럼 숲에 너와 같이 갈 일행들을 모을 테니. 아버지,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와 같이 갈 사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궁으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조심해야 한다. 그럴게요, 아버지. 그리고 다음날 자넷은 드디어 숲으로 모험을 떠나서요. 숲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형형색색의 새들과 거대한 나무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나비와 반짝이는 샘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커다란 덩굴이 자넷을 붙잡으려 튀어나왔죠. 자넷은 공중제비를 해 피할 수 있었어요. 너는 대체 누구냐? 감히 허락도 없이 내 숲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여긴 네 숲이 아니라 우리 왕국의 일부야. 그렇다면 나도 질문 하나 하지. 넌 누구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잘 들어라. 셋을 셀 테니 당장 여길 떠나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숨지 말고 용기 있게 나와서 싸운다면 무서운 척이라도 해주지. 뒤에 숨어서 위협이나 하는 녀석에게 관심 주고 싶지 않다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능력을 보여줘야겠군. 갑자기 낙엽들이 험악하게 생긴 요정들로 변하더니 자넷을 공격하러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자넷은 재빨리 공격을 피했죠. 그리고는 돌멩이 두 개로 나무막대에 불을 붙인 다음 그 횃불로 요정들을 위협했어요. 그러자 모두 달아났죠. 그런데 한 요정의 겉옷에 불이 붙었어요. 그걸 발견한 자넷은 재빨리 달려가 요정을 안고 불을 끄기 위해 근처 샘으로 뛰어들었어요. 괜찮은 거야?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난 널 공격했는데 넌 내 목숨을 구해주다니. 저기, 난 싸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너와 친구들이 이 숲에서 지내고 싶다면 계속 있어도 좋아. 하지만 우리도 이곳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줘. 이 아름다운 숲을 살펴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게 다야. 그렇다면 우리 최고 요정님과 얘기를 한번 해봐. 탈림 요정님이야. 그때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탐린이 나타났죠. 네가 자넷이지? 우리 요정 한 녀석을 위험해서 구해줬다고 들었어. 정말 정말 고마워. 난 이 숲을 지키는 요정이야.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해. 이 숲은 정말 위험한 곳이니까 말이야. 네가 이 숲을 지키는 요정이라고? 그렇다면 이곳의 모든 걸 자세히 알고 있겠구나. 숲을 둘러보고 싶은데 네가 안내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냥 고맙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부탁할게. 고마워. 그렇게 해줄 거지? 알았어. 너도 고집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좋아, 숲을 안내해 줄 테니까 따라와. 이쪽이야. 탐리는 숲을 다니며 자넷에게 아름답고 마법 같은 곳들을 보여주었어요. 블루벨로 뒤덮인 작은 언덕은 마치 보라색의 두꺼운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았고 황금나비가 가득한 계곡도 있었어요. 그리고 숲 곳곳에 있는 새들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지적이었죠.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보고 또 봐도 둘러봐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었죠. 자넷은 매일매일 숲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탐리는 언제나 곁에서 안내를 해주었죠.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둘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언제나 함께 보았고 소풍도 가고 배도 탔어요. 둘은 함께 웃고 싸우기도 했죠. 만난 지 몇 달 만에 둘은 서로를 좋아하게 됐고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아픔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자넷은 탐린에게서 늘 슬픈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날은 그 슬픔이 다른 날보다 더 깊은 듯했죠. 탐,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혹시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럼,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나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거야? 내가 어떻게 요정 여왕의 숲지기가 돼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된 건지 안 궁금한단 말이야? 난 네가 누구든 신경 안 써, 탐린.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 난 나라는 존재가 늘 신경 쓰여. 넌 날 사랑할 수 없어, 자넷. 우린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몰랐겠지만 나도 원래는 인간이었어. 뭐?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 난 기억조차 나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탐린. 그래서 할아버지가 날 입양하셨어. 몇 년 전 할아버지랑 이 숲에 캠핑을 하러 왔었어. 할아버지 친구분들도 손주를 데려오셨고. 그렇게 한참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쳐지게 됐지. 그러다가 언제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한참 후에 깨어나 보니까 이 낯선 숲에 와 있더라고. 요정 여왕이 다스리는 숲이었지. 그리고 내 모습도 이렇게 변해 있었고. 잠든 사이에 요정 여왕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모습이 변한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난 낮에는 숲을 지키고 해가 지고 숲에 어둠이 내리면 곧장 요정 여왕의 땅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밤을 보냈어. 나도 널 정말 사랑해, 자넷. 하지만 너와 난 함께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용납 못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요정에게 내 모습을 빼앗기고 포로처럼 사는 게? 요정의 마법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지. 그 방법뿐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약속해줘.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해 전부 잊겠다고 말이야. 탐린, 뭐가 됐든 날 위해 결정하지 마. 난 네가 좋아.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널 사랑할 거야. 만약 우리가 평생 이런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고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가능하다면 널 마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방법을 알려줘. 내일 밤에 초승달이 뜨는데 그날을 사마인의 밤이라고 해. 100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밤이지. 그날 이곳에 사는 모든 요정들이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 넌 밤이 오길 기다렸다가 자정까지 숲 근처 갈림길로 와. 거기서 요정의 군대를 기다려. 군대는 세 무리로 나눠서 이동할 거야. 앞에 두 대열은 별거 없으니 그냥 보내도 돼. 난 세 번째 대열 속에 있을 거야. 흰색 마를 타고 있을 거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있을 테니 잘 찾아봐. 그리고 날 발견하면 곧장 내게 달려와서 날 말에서 끌어내려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절대 놓으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해야만 마법이 풀릴 수 있어. 그래, 알았어. 다음 날 밤, 자넷은 숲 근처에 있는 갈림길로 가서 요정들을 기다렸어요. 자정이 막 지나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요정 군대의 첫 번째 대열이 다가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 대열을 보내고 나자 곧이어 두 번째 대열이 다가왔어요. 자넷은 그들도 그냥 보냈죠. 하지만 자넷은 말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빠르게 달리는 탐린의 말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넷은 나무 위로 올라가 튼튼하고 탄력 있는 가지에 서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세 번째 대열이 다가왔고 탐린을 발견한 자넷은 정확한 시간에 동굴을 잡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요정의 군대가 갈림길을 지나가기 전 말을 타고 있던 탐린을 무사히 빼낼 수 있었죠. 요정 여왕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탐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넌 누구지? 어떻게 인간이 요정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이냐? 가버려! 사랑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해보지. 못된 요정 여왕은 마법을 사용해 탐린을 끈적하고 미끈한 도마뱀으로 만들어버렸고 자넷은 손에서 그를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잘 붙잡았죠. 그러자 여왕은 탐린을 뱀으로 만들어 자넷의 손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잘 붙잡았죠. 화가 난 여왕은 탐린을 뜨거운 숯불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넷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탐린을 놓지 않았죠. 탐린의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그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뿐이라면 뭐든 할 거야. 자넷은 너무 아파 눈물이 났어요. 그녀의 눈물이 불씨에 닿는 순간 갑자기 불씨가 꺼져버렸죠. 어떻게 된 거지? 왜 불타지 않는 거야? 진실한 사랑의 눈물 덕분이지. 어떤 사악한 힘도 그 눈물을 이길 수 없어. 이번엔 당신이 진 거야, 요정 여왕. 나의 자넷과 그녀의 사랑이 이긴 거라고. 어떻게 인간이 요정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요정 여왕님, 우리 왕국의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건 어떨까요? 인간과 요정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인간과 요정이 우정을 쌓고 서로 교류하며 지낸다는 걸 요정 여왕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여왕은 말을 타고 가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얼마 후 자넷과 탐린은 결혼을 했고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요정 여왕이 떠난 후 셀커크 왕국의 백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캠핑을 하고 소풍을 즐겼어요. 하지만 숲에 가장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내는 건 바로 자넷과 탐린이었답니다.